망망하여 물과 하늘한 빛이라. 청청한 바윗돌은 금수병을 둘러넣는 듯 박석 같은 뽀얀 파도 방어력에 몰려올지 단청화강 높이 솟아 총석정이라 일러있고 석양의 노를 저 둥실두둥둥둥 뱉어갈지 뒤에는 벽산이요 앞에는 창에로다 바람마저 시르륵고 배전치면 노래할지 물에 초연 맑은 취미 삼일포라 하는데요 굽이 청청 흐르는 물 티끌 근심 씻어낼지 보들꽃은 떠서고 물새 펄펄 나는구나 가객신 누구누구 이정자의 쉬어간고 풍연 살펴 배외연이 청간정이 경지조 야양 따심리허에 꽃비날고 성운으터 육모정도 절승커니 약수 또한 향기롭다 새벽 새벽 치는 소리 먼 하늘 동온다 해 뜨는 경치 좋은 낙산사라 하는데요 녹파담담 거울 속에 백조 쌍쌍 흥겨온다 수양밖에 허가 일곡 세상 공명 꿈밖이라 해저 물고 달도니 호해공의 월주 섰네 아마도 달 구경은 경포대가 제일이요 대숲은 의한데 돌길이 둘러세라 산빛은 뒤라 있고 물기운 떠를지 낙자 정정 바둑 두고 술을 들어 잔지라니 바람 슬슬 비소서 죽소르란 절경이요 야양벽파 가이 없어 바다 밖은 어디론고 쪽빛 같은 가을 창공 먼 기러기 울며 간다 태양 횡횡 저 철선아 니 어디로 가는 길고 흉해호 탕탕하니 망양정이 여기로다 눈 속에 푸른 설은 장부의 기상이라 때 그대로 있어오는 학은 절세 무비 명승한 듯 솔바람 검은 고요 원은 미인이라 미인마저 홍고둥당 월소홍정을 자랑한다 삼천리 금수강산 관동 팔경 더욱 좋고 대한의 자랑이요 세계의 명승이 아니냐 그지없는 좋은 풍경 완상을 허니 심신이 상쾌하고 명랑하고 나이 좋은 강산 풍경을 아니 놀고 무엇을